다가서면 멀어지는 저 꿈결처럼 그대 어디로 가나요? 내 맘속에 살고 있는 빛 사이로 감출 순 없나요? 꺼져버린 마음 Love you, love you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난 숨지 않을래요 Love you, love you 다가가요 조금 천천히